남조선 인터넷 신문 자주 15에 의하면 사드 배치를 반대하는 남조선 단체들이 2월 23일 롯데백화점 앞에서 기자회견을 가지고 사드 배치 합의 전면 무효와 롯데그룹이 배치 부지 제공을 중지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한편 이날 사드 배치 부지로 내정돼 있는 송주 골프장에서 대형 화물 자동차들로 짐을 빼내가는 것을 목격한 경상북도 송주군 초전면 서송리의 주민들이 몸으로 자동차들의 앞을 막아서며 항의 투쟁을 벌였다 합니다.